궁금해요. 내 모습이 변한다고 상상해요. 매여 같은 곳에 갇힌 내가 멈출 수도 없는 내가 난 숨이 가빠 저 휴지를 고쳐매줘 부연 가을 속에 비친 웃음 내가 아닌 누군가인가 결과 다 착각이야 yeah baby talk to me 이 순간